동화 한국어 버전 나비 공주.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아름다운 스카일라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피부는 눈이 부시게 빛났고 마음씨도 고왔으며 신비롭고 깊은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었죠. 예쁜 공주님에 대한 소문은 이웃나라까지 퍼졌습니다. 공주님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고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자님들이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되어 공주님을 지켜주고 싶어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마법사도 공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마법사가 스칼리아 공주님에게 청혼하기 위해 성에 찾아왔죠. 공주님, 공주님께 청혼하기 위해 제가 먼 길을 이렇게 왔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마법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대로 단념하기에는 공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죠. 그래서 마법사는 마법을 부려서 공주님을 나비로 만들었습니다. 나비가 된 공주님과 마법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법사는 공주님이 청혼을 받아준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스카일라 공주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스카일라 공주님, 왜 나를 싫어하는 겁니까? 당신은 좋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고, 공주님은 나비잖소. 내 마음을 받아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니까요. 싫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주님은 기회를 틈타 도망쳤습니다. 멀리 날아가 버렸죠. 어떻소? 내 청혼을 받아주겠소.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사라졌잖아! 날아다니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저리 가! 공주님은 잠깐 동안 자기가 나비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영리한 공주님은 눈물을 닦고 일단 어디로든 가보기로 했죠. 따라오지 마! 이게 뭐지? 손님이로군, 넌 누구니? 난 이 나라의 공주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비야? 왜 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가는 작은 나비의 간절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된 공주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가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 없었죠. 너도 공주님 그림에 감탄한 거니? 공주님은 내가 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단다. 꿈에 계속 공주님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 내가 바로 이 공주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나요! 걱정하지 마. 여기 들어가렴, 내 작은 나비 친구야. 화가는 나비를 잡아 병에 넣어줬습니다. 물론 그 나비가 사모하는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죠. 이틀 뒤 나비의 다친 날개가 다 낫자 화가는 나비를 숲속에 풀어줬습니다. 공주님은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날고 또 날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다가 공주님은 폭포를 만났습니다. 나비로 변하기 전에 보름달이 뜰 때마다 공주님은 이 폭포에 와서 노래를 부르곤 했죠. 공주님은 조용히 흐느끼다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폭포에 여신이 산다는 걸 알지 못했죠. 작은 나비야, 넌 정말 예쁜 목소리를 가졌구나. 저는 공주님이니까요. 폭포 안에 있는 내 집에서 네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단다. 윙윙거리는 소리요? 저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공주님은 남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인간들은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 내가 너한테 큰 목소리를 주마. 이제 공주님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을 수 있게 됐고 나비가 된 공주님은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주님의 노래에 감동받은 여신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신님. 공주님은 나비로 변한 사연을 들려주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단다. 마법사의 주문이 너무나 강해서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갈 순 없어.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널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딱 2분 동안이야. 2분 동안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지.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주문을 깨서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주문을 건 상대를 죽여야만 해. 못되고 사악한 마법사가 저를 나비로 만들어버렸어요. 마법사를 죽이기만 한다면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공주님은 2분이라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님에게는 생각이 있었죠. 2분 안에 마법사를 죽이지 못한다면 넌 다시 나비가 될 테고, 그럼 영원히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어. 알았어요, 여신님. 어떻게 할지 제가 방법을 알아요. 내 작은 나비 친구가 또 나를 찾아왔네? 날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넌 말하는 나비였구나.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내가 바로 스카일라 공주예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넌 나비지. 어떻게 네가 공주님이야? 난 아주 오랫동안 공주님을 사모하고 동경해왔어. 근데 넌 그냥 나비일 뿐이잖아. 사악한 마법사가 내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나를 나비로 만들고 가둬버렸어요. 마법사의 독수리한테서 간신히 도망쳐서 여기 왔던 거고요. 화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말하는 나비가 정말 스카일라 공주님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럼 네가 공주님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럼 난 갑자기 내 집에 날아들어온 나비의 말을 어떻게 믿는 거지? 그건 화가 말이 옳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스카일라 공주만 알고 있을 만한 걸 물어보세요. 여섯 번째 생일에 폐하께 받은 선물은? 간단한 질문이네요. 예쁜 조랑말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말을 타고 다니고요. 물론 인간이었을 때 얘기지만요. 맞았어. 세상에, 정말 공주님이신가요? 제 집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법사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공주님. 근데 뭐예요? 우리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요. 마법사에게 맨손으로 맞설 수는 없잖아요, 공주님. 여기 어딘가에 무기와 갑옷을 묻어놨거든요. 화가는 아주 용맹한 군인은 아니었지만 공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 마법사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공주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그렸답니다. 공주님이 너무 예뻐서 자꾸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은 몰랐네요. 그때 공주님은 이 화가가 바로 평생을 꿈꾸던 남편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공주님? 네, 출발해요. 빨리 마법사의 성으로 가야 하니까요. 내가 안내할게요. 화가와 나비가 된 공주는 어둡고 으스스한 마법사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마법사의 침실이 바로 저기 있어요. 자고 있다면 깨어나기 전에 마법사를 해치울 수 있을 거예요. 자고 있기를 기도해야겠네요. 저는 뛰어난 기사가 아니거든요. 거기 누가 들어온 거냐? 이런... 감히 내 집에 들어오다니. 나 스카일라 공주예요. 이 사람은 내 용맹한 기사고요. 어리석게도 끝까지 내 청혼을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공주님! 사람으로 변해서 저를 구해주다니요. 그대는 나의 기사이자 나만의 왕자님이에요. 사경을 헤매는 공주님을 보며 그제서야 마법사는 단념했습니다. 비록 공주님은 나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난 공주님을 사랑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마법사가 사라졌어요. 나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갑시다, 공주님. 화가와 공주님은 마법사의 말을 훔쳐타고 함께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해 새 인생을 살기로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